내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네. 차마 울지 못한 마음은 아쉬움 때문이었네. 내가 떠난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 흘렸네. 혼자라는 아픔만이 내 곁으로 너는 나를 찾지 않겠지만